I love, yeah, I'm talking about you, yeah, I'm talking about you. 다 내게만의 기회는 더 있다고 하냐, 내게 너뿐. My baby, baby, 처음이라고 모르지 않아. 모두 우리 부러워하게 될 걸. 저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기회를 잡은 거야. 클럽에서 춤을 꼭 추지 않아도 내 심장은 너와 춤을 추는 걸. 알딸딸한 게 뭔지 난 아직 모르지만 너에게 취한 것 같아.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 있어도 넌 나에게 너뿐이야. 너는 인생을 걸고 말할게. 두 번은 없어. 넌 나의 마지막. You, you, you, you girl. 점점 확실해져 너.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. 너무 what you waiting. 그냥 너야. All I want is you, you, you. 앞뒤로 살펴봐도 좌우로 살펴봐도 너 딴 사람은 대체 출구가 없어. 출구가 없어. 다 되돌려 앞뒤 저울 살펴 입구를 찾아도 고락이 아닌 길을 찾을 수가 없어. 넌 내게 가져.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온 나에게 너뿐이야.